투표권 있으세요? 투표권 가지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FM 영화음악 애청자분들 중에도 꽤 많으시군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아,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투표가 시작되죠. 국민의 참정권 처음 행사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요. 다 아시겠지만 민주주의는 참여로부터 시작된다는 말 잊지 마시고요. 꼭 투표소 찾으세요. 우리가 만약 잘못 권리를 행사한다면요. 그것은 곧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 다음에는 또 역사의 오류가 시작되고요. 자, 역사의 오류냐, 역사의 바른 길이냐. 투표하실 여러분들의 참여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첫 곡 띄워드립니다. 영화 Pump Up the Volume 중에서 Everybody Knows, Concrete Blonde의 노래입니다. FM 영화음악의 열렬한 팬이라고 하신 대구 수성구의 노경화 씨, 그리고 대전 중구 윤천 아파트의 이현희 씨, 과천 주암동의 엄윤정 씨 모두 잘 들으셨나요? 영화 Pump Up the Volume 중에서 Everybody Knows Concrete Blonde의 노래였습니다. 저번에요. 광주에서 White Witch라고 서명하신 은정 씨 두 번째 연서 보내주셨네요. 저를 기억하시나요? 라고 써주셨는데요. 물론 기억하죠. White Witch라는 서명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착한 마녀, 매혹적인 여자라고요. 자, 은정 씨께 띄워드립니다.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트윈 픽스. TV 시리즈물로 해서 저희가 흔히 듣던 노래는 나이팅게일이었죠. 하지만 영화를 위해서는 새로 노래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작곡가 안젤로 바달라멘티가 작곡한 곡입니다. Questions in a World Blue. 역시 TV 시리즈에서 나이팅게일을 부른 줄리 크루스가 불러드립니다.

that is never tasted forever and ever is wasted. For all we know, we may never meet again. 영화 The Prince of Tides, 사랑과 추억 중에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부른 For All We Know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수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자살 소동을 벌인 한 여류 시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녀의 오빠 톰, 닉 놀테를 만납니다.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의사와 환자의 가족이라는 건조한 관계는 서서히 무너뜨려지죠. 탐은 수잔을 한 여인으로 생각하게 됐을 때 비로소 자신의 과거 기억을 고백합니다. 어릴 때 침입자들에게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자신이 폭행당했던 그 떠올리기도 싫었던 기억. 탐은 그가 이제껏 참아오던 분노와 고통을 터뜨릴 때 이때 수잔이 이를 사랑으로 감쌉니다. 가정생활의 위기를 느끼던 이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지게 되죠. 한적한 시골 별장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던 두 사람. 이 둘 다 중년의 나이에 새롭게 다가온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어느 날 수잔이 탐에게 앞으로의 가정생활을 묻지요. 탐은 아내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녀를 사랑할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그녀를 더 오래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영화 마지막 장면이었죠. 탐이 다시 행복과 웃음을 되찾은 집으로 퇴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집 앞에 놓인 긴 다리 저편에서 그는 독백하지요. 이 다리만 건너면 나의 집이 있고 난 이제 수잔에 대한 기억을 접어두려 한다. 글쎄요, 탐의 선택.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셨어요?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일에서 선택이란 단어와 만납니다. 그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서부터 어떤 얘기를 하고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 또 어떤 상대와 결혼을 할까, 이런 수많은 선택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죠.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을 때로는 나의 의지로, 또 때로는 주위의 도움과 권유로 선택해서 내 인생을 꾸며갑니다. 자, 오늘 FM 영화음악은요, 이 밤만 지나면 있을 큰일, 그것을 앞에 두고 누구를 선택할까 이렇게 숙고하시는 분들과 함께 영화 속에서 여러 선택들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화 비기에서 보면요, 조슈랑 장난감 회사 사장이 그 장난감 전시장에서요 커다란 피아노를 발로 연주하죠. 자, 그때 흐르던 곡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젓가락 행진곡 이렇게 알려져 있죠. 찹스틱스 연주로 들어보셨습니다. 조슈, 탐 행크스는 야구와 컴퓨터를 아주 좋아하는 12살의 보통 소년입니다. 그에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소망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모든 소망을 이루어준다는 졸털한 기계한테 어른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쪽지를 집어넣어주죠. 그 다음날 정말 35살의 성인으로 변해버린 조슈. 아, 식구들조차 그를 몰라보죠. 평소 그렇게 좋아했던 그 장난감 회사에 취직한 조슈는 기상천외한 신제품 아이디어를 내면서 회사 사장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 와중에 미인이고 능력도 뛰어난 수잔과 사랑에 빠져버리고요. 이 수잔에게 사실을 고백하지만 그녀는 믿지 않죠. 그 무렵에 친구 밀리가 어렵게 졸터의 행방을 찾아냅니다. 이제부터 조슈의 고민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결국 조슈는 어린 자기의 모습을 선택합니다. 중역회의 날, 신개발품인 전자만화 그림책의 아이디어를 어른 세계에 선물로 남겨놓고 그는 졸터가 있는 곳을 향합니다. 수잔의 애타는 눈물을 뒤로하고 그리운 집으로 돌아온 조슈. 갑자기 옷이 헐렁헐렁해지면서 다소 어색하긴 하지만요. 결국은 자신이 선택한 이 어린이의 세계가 마냥 푸근하기만 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프랭클린의 이 유명한 말이 절실히 와닿던 영화. 여러분도 금방 떠올리시겠죠? 빠삐용이죠. 영화 빠삐용의 주제곡 듣습니다. Free as the Wind, Andy Williams입니다. 대전동구 가양 이동에서 길라니 씨가 두 번째 엽서에서 신청하신 곡이었죠. 영화 빠삐용의 주제곡 Free as the Wind, 앤디 윌리엄스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결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애타게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던 빠삐용, 스티브 맥키는 한 번 가면 다시는 살아올 수 없다는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그곳에서 드가 더스틴 호프만을 만난 빠삐용은요, 그때부터 끝없이 탈출을 시도하죠. 그 대가로 햇빛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동굴 속의 독방 감옥에 갇혀서 아주 처절하게 생존 투쟁을 벌이면서도요, 이 빠삐용은 자유를 향한 탈출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경찰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탈출 성공이다 싶었지만 이번에는 또 원주민의 독화살이 그의 의지를 꺾어버리죠. 잠시 몸을 숨겼던 수도원 원장의 밀고로 또다시 감옥에 돌아간 빠삐용. 이제는 그 누구도 탈출할 수 없는 악마의 섬으로 보내집니다. 하지만 그의 집념과 투혼은 꺾일 수가 없지요. 탈출을 만류하는 드가를 뿌리치고 그 높디 높은 벼랑 위로 올라간 빠삐용. 그는 자유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는 한 마리 나비처럼, 정말 나비처럼 급류를 향해서 몸을 던집니다. 그가 진정 자유로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 꿈과 사랑이 있는 고향을 그리면서요. 이 빠삐용이 탈출하는 과정에서요, 그의 의지를 시험하는 일들이 몇 번 있었죠. 인디언 여자를 만나서 잠시 행복을 맛볼 때도 있었고요. 또 유일한 친구인 드가가 이제는 포기하고 그냥 살자 이렇게 애원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어떤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그 판단을 잠시 유보하게 하는 주변 상황들 참 우리 주변에도 많이 벌어지죠. 특히 선택에 따라서 그 진실의 향방이 결정될 수도 있을 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많은 유혹의 손길이 따르죠. 그것이 돈이나 명예일 수도 있고 편안하고 안일한 미래의 보장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혹의 대가는 때로는 양심을 저버리라고까지 강요하기도 하죠. 이 유혹을 뿌리친 용감한 주인공, 바로 영화 피고인의 조디 포스터와 뮤직박스에서의 제시카 레인이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영화 뮤직박스 중에서 듣습니다. 앤의 테마입니다. 서울 경기여고 2학년의 조향림 학생. 잘 들으셨어요? 아, 두 번째였어. 너무 예쁘게 꾸며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저께 친구 연정이 생일 파티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뮤직박스 중에서 N의 테마 들려드렸습니다. 영화 뮤직박스에서의 여변호사 제시카 랭. 그녀는 핏줄과 역사적 진실 앞에서 고민하죠.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선택합니다. 진실은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가려져서는 안 된다. 아버지를 죄인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녀가 아주 비장하게 쏟아놓은 대사였죠. 글쎄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름다운 선택.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것은 그 우리의 자유의지가 충분히 발휘됐을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어진다면, 제가 상상조차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영화 니키타에서는 그런 경우가 나오죠. 영화 니키타를 보면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한 여인의 절망이 아주 충격적인 영상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거리, 펑크족 남자들이 마약에 취한 한 여자의 머리를 질질 끌고 거리를 활보합니다. 상점을 습격하다가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는 무리들. 여자만이 살아남죠. 이름은 니키타고요. 이 여자는 법정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정부기관은 그녀를 전문 킬러로 쓰기 위해서 죽은 것으로 처리하고 아주 냉혹한 남자 요원 밥에게 트레이닝을 맡기죠. 마침내 무서운 인간 병기가 된 니키타. 그녀는 조세핀이라는 암호명을 지니고 이제 서서히 로봇가 돼갑니다. 사랑도 철저히 계산된 조작에 의해서 가능하고 여자로서의 치장 역시 교육받는 니키타.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에게 잠재된 삶의 의지를 부술 수는 없었습니다. 니키타는 슈퍼마켓 카운터 일을 맡았던 그 마르코라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든지 자신을 둘러싼 이 거대한 조직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자유를 얻는 듯 싶었지만요, 그것마저도 훈련의 한 과정임이 드러납니다. 결국 모든 의지를 다 포기한 채 니키타, 아니 이 새로 태어난 마리는 또 다른 임무, 아니면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발길을 돌립니다. 영화 니키타 중에서 에릭 세라의 노래입니다. The Dark Side of Time. 오늘 운전면허 시험을 보신다는 강원도 삼척군 근덕면의 진현석 씨. 신청곡은 아니었는데요. 이 니키타처럼 씩씩하고 좀 과감하게 하셔서 운전면허 시험에 통과하시라고 제가 띄워드렸습니다. 여자친구 이현석과 또 이현석 씨와도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죠. 영화 니키타 중에서 에릭 사라의 음성으로 들려드린 The Dark Side of Time이었습니다. 이 영화를요, 저는 영화관에서 안 보고 TV에 방영됐을 때 봤는데요. 참 그 폭력성, 그 대단히 좀 충격적이었었어요. 그 TV 화면에서 보기에는 지나치게 폭력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여하튼간에 두고두고 니키타의 그 불안한 눈빛, 어두운 목소리 잊혀지지 않는 영화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선택의 끊임없는 연속 속에 놓여있듯이요. 이 영화 작품들마다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 등장하지 않는 것들은 거의 없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몇 편만을 골라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사랑과 의리 사이에서 가슴 아픈 선택을 해야 했던 홍콩 영화 열혈 남아나요. 또 복수를 위해서 친구는 살리는 대신에 자신은 적과 함께 죽음을 선택했던 폭주기관차, Runaway Train, 또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를 거부하고 민족을 선택하는 린당팜의 인도차이나, 이런 영화들도 기억에 남는 영화들이죠. 오늘 밤만 지나면 중대한 선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청자분들 중에서는요, 글쎄요, 아직 선거권 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참여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요, 소신껏 자신의 선택을 밀고 나가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언제 어디서 또 어떤 기로에서든지 자신이 원하는 의지대로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행복의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자, 영화 열혈나마 르쉐 나널 중에서 듣습니다. 왕러니 왕러워. 너를 잊고 나를 잊고 왕거리 불러드립니다. 回首的时候，爱情终究是一场空。谁说我俩的过去尽在不言中？别忘了我曾拥有你，你也曾爱过我。当你留给我我不想接受的伤痛，爱情到头来还是梦。别说我俩的世界有太多不同，就说你已经忘了我，你就要离开我。谁能够告诉我，我是否付出太多？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消失在我心头。谁曾经提醒我，我的爱没有把握？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忘了你，忘了我。接受的伤痛， 爱情到头来还是梦，别说我俩的世界有太多不同，就说你已经忘了我，你就要离开我，是否付出太多，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消失在我心头，谁曾经提醒我，我的爱没有把握，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忘了你，忘了我，太多，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消失在我心头，谁曾经提醒我，我的爱没有把握，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忘了你，忘了我。 영화 열흘 남아 중에서 너를 잊고 나를 잊고 왕러니 왕러워 왕지의 왕걸의 노래였습니다. 이 곡 신청해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김은선 씨, 그리고 서울 송파구 마천 2동의 노남영 학생은 친구 소정이랑 함께 듣겠다고 하셨고요. 또 똑똑 들어가도 돼요 하시면서 말을 시작해 주신 부산 북구 덕천 2동의 박미리 씨, 이분은 사실 그저께 이 곡을 신청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저께는 준비가 덜 돼서요 오늘 들려드렸습니다. 앞으로 FM 영화음악에 동참하려고 본격적으로 동참하시겠다고요? 진짜 진짜 환영합니다. 아, 그리고 또 충남대 한문학과의 노주현 씨도 이 곡을 신청해 주셨고요. 점촌시 신기동의 우정희 씨는요, 사실 영화 천장지구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음악은 저희가 좀 더 구해봐서요 다음에 들려드리고요. 우정희 씨 대신 열혈남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중에서 에들바이스입니다. 마리아와 트랩 대령이 함께 부른 곡이었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듣습니다. Why didn't you tell me? What? To bring along my harmonica. Edelweiss, Edelweiss, every morning you greet me, small and white, clean and bright, you look happy to meet me. Blossom of snow, may you bloom bloom and grow, bloom and grow forever. Edelweiss, Edelweiss, bless my homeland forever. Blossom of snow, may you bloom and grow, bloom and grow forever. Edelweiss, Edelweiss, bless my homeland forever.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영화 디헌터 중에서 줄리안 로이드 웨버가 연주하는 카바티나입니다. 자, 이 곡과 함께 저는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세요.